17과 집. 듣기 1. 1. 어떤 집을 구하세요? 저 혼자니까 방은 한 개면 돼요. 그리고 크고 깨끗하면 좋겠어요. 2. 이 집은 어떠십니까? 방이 두 개 있어서 좋지만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네. 집 옆으로 차가 많이 다녀서요. 3. 이 집은 방이 두 개 있습니다. 화장실은 몇 개예요? 두 개 있어요. 새 집이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 한번 가서 볼 수 있어요? 4. 거실이 굉장히 넓지요? 네, 거실이 아주 넓네요. 방도 넓고 큽니까? 물론입니다. 방이 세 개 있는데 모두 큽니다. 세탁실도 있습니까? 네, 이쪽으로 와 보시지요. 듣기 2. 1. 하숙집이 마음에 들어요? 네, 방도 크고 아주 깨끗해요. 하숙비는 어때요? 비싸요? 아니요, 괜찮아요. 비싸지 않아요. 2. 내일 이사해요? 네, 내일 오후에 이사하려고 해요. 방이 많아요? 네, 방이 3개 있어요. 방은 커요? 좀 작지만 집이 아주 조용해서 좋아요. 3. 와, 집이 정말 좋네요. 올 때 보니까 교통도 편리한 것 같아요. 네, 네.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좋아요. 방도 모두 크네요. 네, 방 두 개가 모두 커서 좋아요. 4. 집이 작지만 아주 깨끗하네요. 네, 두 사람이 살 거니까 작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근처에 큰 쇼핑센터가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 집을 삽시다. 듣기 3. 어떤 집이 좋을까요? 글쎄, 둘이 살 거니까 크지 않아도 돼요. 집이 크면 청소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방 두 개는 있어야겠지요? 네, 방 두 개하고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는 집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탁실하고 화장실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요. 집은 작아도 화장실은 두 개 필요해요. 주차장도 있어야겠지요? 주차장이 있으면 비싸지 않을까요? 맞아요. 비쌀 거예요. 차는 그냥 길에 세우지요. 발음. 1. 방이 크고 깨끗하면 좋겠어요. 2. 방이 참 따뜻하네요.